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4월 3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부용욱 청년 오사카부 보훈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